남조선의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로 구성된 성주 사드배치 조지 투쟁위원회가 21일 서울에서 괴뢰 당국의 사드배치 책동을 규탄하는 항의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사드배치 반대 전남지역 대책회의 준비위원회는 전라남도청 앞에서 당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